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일본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회 대표단이 11일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